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용생하시는 김일성 추석 각하의 탄생 105돌 시대는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. 진선적인 두 나라는 이 계기를 경축하는 동시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팽창주의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정책에 복종시키고 이 나라들의 자결권을 빼앗으려는 열강들의 야욕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축전은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결권과 민족적 자주권,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축전은 이 중요한 계기에 즈음하여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